매일 밤 꾸던 꿈처럼 이제야 세상의 모든 빛을 알게 된 거죠. 내 모든 게 그대로인 해 향기를 더해 가는 걸요. 혹시 동화 속